Look, I know it's been a long time, you know. Now I gotta tell you something, so look at here. First thing first, 내게 하고 싶은 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도 나름 고민했어 지금까지. 아직 조금 쑥스럽지만 좀 더 용기 내볼게. 이런 나 뜨거운 말 못하는 날 알잖아. 일생에 한 번 난 지금인 것 같아. 여기서 시작할게 baby, 들어줘. Let me be the one, 나만의 사랑 내가 되고 싶다고. Let me be the one, let me be the one, 나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한다고. Let me be the one, 나 약속할게 너를 위해 산다고. Let me be the one, let me be the one, 나 영원토록 너만 사랑한다고. 떠없는 생각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넘쳐 흘러져 바다를 이루고. 많이 부족한 나 같은 남자도 너를 만남으로 I feel so special. So love, love, let me love you babe, and keep love 기적 같은 거, and let me 이 맘을 받아줘. Cause I wanna be the one, 나만의 사랑 내가 되고 싶다고. Let me be the one, let me be the one, 나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한다고. Let me be the one, 나 약속할게 너를 위해 산다고. Let me be the one, let me be the one, 나 영원토록 너만 사랑한다고. Baby, 나게 하는 것 세상에 단 하나. Let me be the one who cares.